지워준 듯 슬픈 내 눈을 미련은 사랑이라 알았다 지난 날라의 외로운 기도 혹 그대 없이 보는 하늘에 내게 남겨진 그 다손길 기다리겠어 머리를 기르며 나를 못 잊는 너의 그림자 기다리겠어 저 빛이 너라면 창을 열어 바라보겠어 돌아설 때는 너무 차가워 더울을 눈물조차 없을 때 네가 내 곁에 돌아왔으면 지난 날 나의 외로움